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맞으며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일 평양의 정춘고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압록강 체육단과 기관차 체육단 사이에 롱구 1급 남자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대회 기간 평양 백두산지구 체육촌 등에서 축구, 롱구, 배구, 탁구, 빙상 호키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